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여로단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